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빠져나와 아둘람굴로 피신을 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때 다윗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는 놀라운 확신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언제나 송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해서 또 자랑하겠다고 이전에 말합니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고 또 3절에 말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 그리고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영적인 과거의 경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은 과거 경험에서 현재와 미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5절에 얻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곤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 또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어떤 영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여기서 그가 내린 결론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다. 인간 행복의 조건은 의식주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주가 보장되고 완만한 인간관계가 전제되고 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다. 상황이 뺏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만족은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함이 있을 때 더욱더 누려질 수 있다고 18절에서도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건지시고 선을 베푸시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상황이 선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해석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윗은 경험에서 원리, 교훈을 도출해냈고 그것을 미래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혹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미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현실이 정말 얼마나 암담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경험을 많이 해서 배울 수 없다면 우리의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확신도 없을 것이고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대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놀랍게 자기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강단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다 설교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해석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노라. 내가 그것을 아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이 암울하고 답답한 순간을 지나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지식과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저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아 알며 주께 피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